말투 어쩌면 그렇게 내 맘을 흔들어 놓니 나를 바라보는 너의 섹시한 두 눈에 내 맘이 떨려와 어쩌면 좋아 아무 말도 내게 하지 마 다 알아 나를 외면하는 너 오늘도 나만 사랑하잖아 괜찮아 조금 천천히 우리 사랑 시작될 거야 어떻게 정신 좀 차려